대한민국의 자발적인 국민 집회 중국공안이 최근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정체불명의 경찰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중국공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명찰이나 계급장도 없이 활동하는 경찰들이 다수 목격되면서 이들이 한국 경찰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 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근무 중 반드시 계급장과 명찰을 부착해야 하며 특히 집회 시위 현장에서 공식 복장을 착용할 경우 명찰과 계급장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신분증명서 제시 의무에 의하면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국민이 요구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이 명찰 없이 집회 진압에 투입되는 것은 불법이며 국민들은 이에 대해 신분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들에게 국적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경찰 내부의 지침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국어조차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이들이 중국 공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중국 공안에 대한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뉴스패치 취재에 의하면 경찰 명찰에는 소속이 기재되지 않아 인사이동과 무관하게 착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한 경찰 내부 관계자는 개명이 아닌 이상 명찰 미착용의 이유가 될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CPAC에서도 제기된 한국 내 중국 공안 의혹. 지난 22일 미국 최대 보수주의 행사인 CPAC 보수정치행동회에서 동부가 전문가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든창은 대한민국의 서울거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폭력적이며 명찰을 달지 않은 경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이 중국 공안의 개입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논란이 될수 있는 사안이다. 한중 치안 협력, 초국경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확대. 중국 공안의 한국 내 활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간의 치안 협력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한국과 중국의 치안 협력이 확대되었고, 2018년 11월 한국과 중국 경찰청장이 만나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공안이 한국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2024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윤익은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웅 중국 공안부장과 한중 치안총수 회담을 진행했다. 당시 체결된 업무 협약에는 1.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2. 한중 인적교류 재개, 3. 운전면허 상호인정 시험 면제 협정 추진, 4.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 등이 있다. 문제는 이 협정이 범죄 대응 수준을 넘어서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 간의 협력을 깊이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중 인적교류가 한국 내 중국 공안의 활동을 공식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시위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경찰들 포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목격된 정체불명의 경찰들이 실제 중국 공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이들은 명찰을 달지 않고 계급장도 없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이들에게 말을 걸어보았으나 이들은 한국어로 된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물러서는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는 경찰청이 명찰 폐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책과도 맞지 않으며 더욱이 일부 경찰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자 국민들 사이에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공안의 해외 활동 사례와 한국의 대응 필요성. 한국 내 중국 공안 개입 의혹이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중국이 비밀리에 공안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안의 해외 활동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이탈리아 사례이다. 이탈리아는 2015년부터 관광지 합동 순찰을 명분으로 중국 공안을 들였다가 해당 조직이 불법적인 비밀 경찰서 운영에 연루되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 공안을 모두 철수시켰다. 또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2023년 조사에서 중국이 전 세계 53개국에서 무단으로 공안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직들은 주로 반체제 인사감시, 강제송환, 해외 거주 중국인의 동향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은 2022년 9월 해외에서 특정 범죄 혐의를 받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를 근거로 중국 공안이 해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과거 이탈리아 사례에서는 정부가 중국과 치안 협력을 명분으로 중국 공안과의 합동 순찰을 허용했다가 큰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중국 공안이 이탈리아 내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며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협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모든 중국 공안을 자국에서 철수시켰다. 이 사례는 치안 협력이 내정 간섭으로 변질될 위험을 보여주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운다. 정부와 경찰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 대한민국 경찰청과 정부는 중국 공안이 한국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는 비밀 경찰에 대한 공식 입장만 내놓았을 뿐 시위에 동원된 중국 공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찰 없이 활동하는 경찰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다수 목격되었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경찰은 한국 내 중국 공안이 활동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만약 중국 공안이 활동했다면 그 배경과 경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하며, 향후 중국과의 치안 협력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 해소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 중국 공안이 한국 내 시위 진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을 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었다. 이것을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일축하고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권력에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다.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해외 공안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세계적인 부정선거도 한국은 예외라 하고, 세계적인 비밀경찰 포진도 한국은 예외라 하고, 이제 다수에 의해 목격된 명찰 없는 경찰들도 국민 잘못이란다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 이탈리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중국과 치안 협력을 빌미로 외국 공안 조직의 국내 활동을 허용할 경우 이는 곧 내정 간섭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은 국민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국가 안보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 내에서 중국 공안이 활동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는 심각한 국가 주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국민의 자발적인 시위 현장에 동원되었다면, 이는 외국 세력을 이용한 국민 통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주권에 위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이 볼수 있도록 오픈된 과정에서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느새 중국 공안과 협약을 맺고 집회에 수상한 수많은 경찰의 모습까지 잡히는가. 목격된 그 명찰도 계급장도 없는 형광색 경찰복 사람들은 누군지 신원을 모두 조사하고 복장 불량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국가는 왜 그런 것은 밝히지 않고 목격자들을 음모론자들로 몰고 가는가. 요즘 시대의 간첩이 어디 있냐는 소문을 퍼뜨린 자들이 간첩이었듯 수상한 경찰을 두둔하면 할수록 의심만 받을 것이라고 했다.